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물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 난생 처음 방탄이란 이름으로 선무대 3년 전 첫 무대에 마음을 다시 검문해 여전히 대구촌놈 래퍼와 다를게 없었지 But 아마추어란 단어 위에 프로란 단어를 더 썼지 그토록 원하던 무대 랩을 하며 춤출 때 아직 살아있으면 느껴 피곤하고 그대 줄 때 그 따위는 견딜만해 내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몸이 아파도 버틸만해 항상 들이 밀려오니까 데뷔 전후의 차이점 아이돌과 래퍼 사이 영예의 사람 여전히 내 공책을 라임이 차있어 대기시간 무대 사이선 팬을 들고 가사를 써 이런 내가 니들 눈에는 뭐가 달라졌어 Damn. Damn Shit 난 여전히 내가 변했다고? What? 가서 전에 변함없이 본질은 지켜 I'm still rapper man 3년 전과 다름없이 랩하고 노는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 So, 큰 소린 쳐나는데 날 증명한다는 게 팽과 책만 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놀래킨다는 게 I don't know 세상의 기대치 와 너무 비대치 할까봐 두려웠어 나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 나게 될까봐 무거운 어깨를 펴고 첫 무대에 올라 찰나의 짧은 정적 숨을 골라 내가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날 지켜보고 있네 항상 올려봤던 TV 속 그들이 지금은 내 밑에 엄청 마등처럼 스칠 틈도 없이 한 번뿐인 연극이 시작돼버렸지 3분 만에 증발하니 3년의 피디어 비터지는 마이크 몇십 초일 뿐이었지만 똑똑히 쏟아내요 F***ing real 야만이 꿈은 뭐야 나는 랩사가 되는 거야 Can't you feel 그리고 내려본 순간 그 함성계 아쿠리즘아 아쿠리즘아 물음표 대신 미소마 말없이 멤버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꼭 엊그제 같은데 스무 밤이 흘러버렸어 LA The haters hate them 이게 내가 늘상 해온 일이 내가 기본 올릴 동안 난 내 꿈들을 채웠지 Sunglass hairstyle 뭐 욕하는지 알아 어쨌든 스무 살이 너보다 잘나가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 Yeah. 우리가 뛰었던 나 우리가 지켰던 나 3년이란 시간 모두 하나가 됐던 맘 그렇게 흘린 피땀이 날 적시네 무대가 끝난 뒤 눈물이 번지네 맨손감 맞아 자신에게 다짐해 조심을 잊지 않게 항상 나답게 처음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So we go, we go, we go No we don't, we don't, we don't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